HUBS. Ding dong, 갖고 온 빵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흡수제 빵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저희의 마지막 축제가 막을 내리고 시험 기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저는 이번 애안제도 라치오스 못지않게 재밌어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축제 당일로 돌아가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특히 푸드트럭이 최고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메뉴와 디저트까지의 궁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곱창볶음을 먹었는데 얘기하는 지금 떠올리니 또 배가 고파지고 있습니다. 모두 점심 든든하게 챙겨 드시길 바라요. 근데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코트를 한 번도 못 입었는데 이대로 가을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날씨 예보를 확인해보니 오늘을 기점으로 일요일까지 우리가 원하는 가을 날씨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 다들 실망하지 말고 옷장 안에 있는 코트를 밖으로 꺼내줍시다. 그럼 사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의 가꾸운 빵은 무엇인지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아, 노래 듣기 전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빵과 디저트, 그 사이에 있는 패스츄리입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릴러말즈 토일의 성산이어로. 토일이여, 오늘 할 것도 없는데 안 곡 갈까? 육가형도 데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스키니토비 파테코 다 불러 여기로. 우린 성사히로, 성사히로. 영원하길 바래. 저런 생각 작업했다 맨날 냈다 새로운 거 하자 싫어 맨날 냈던 거 래퍼들에게 100% 필요한 거 델링이지 야 노래 왜또 우랬다 그럼 때려치고 떠나 아무래도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서 그래 외우던 그점 내가 볼 때만 시기를 good boy oh my god 어느새 며칠을 벌어지 어머나 백단이 올라가니 너는 도망가 천으로 대고 나서는 신지도 않은 신발에다 고라박아 조금은 바보 같아 형들이 놀리잖아 이거 어쩐 것 같아 몽크빈 토일이 형 얘기하지 머리에 웬 팬티를 뒤집어 쓰냐고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웃고 떠들어 대는 얘기를 가사로 만들어 들려주는 직업 행복하다고 도비는 녹음하자고 말하면 한숨 판다도 이제 나를 피하기에 바쁜 오케이 다시 성산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고서 내가 하는 말 토일이여 오늘 할 것도 없는데 안 곡 갈까 육가형도 데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스키니 도비 파테코 다 불러 여기로 우린 성사히로 성사히로 영원하길 바래 저런 생각해 우울할 땐 barbecue 작업 후 NPC마 영원하길 바래 우리 성사히로 우리 성사히로 성사히로 우리 성사히로 오븐에서 갓 나온 오늘의 노릇노릇 맛있는 빵은 바로 타르트입니다. 사실 빵의 종류로 이야기하기엔 애매하죠? 타르트는 프랑스식 파이로 밀가루와 버터를 섞어서 만든 반죽에 틀을 깔고 구워서 그릇 형태를 만든 뒤 그 안에 과일이나 채소, 크림을 이용하여 속을 채우는 형식인데요. 프랑스어로 타르트, 이탈리아어로 토르타이며 영국, 미국에서는 타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반죽과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부르는 이름도 나라의 특색에 맞게 변화한 걸까요? 타르트는 파이의 종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파이와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타르트는 파이 안이 빈 상태로 굽기 때문에 부푸는 것을 막기 위해 쌀 같은 곡식이나 돌 등을 채우는데요. 요새는 누름돌이라고 불리는 동글동글한 자갈 모양의 전용 베이킹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포크 등으로 구멍을 콕콕 뚫어 반죽이 부풀지 않게 다시 한번 막아주죠. 그리고 완성된 파이 위에 밀가루 반죽을 덮지 않고 담겨진 재료가 그대로 보이게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혹시 타르트 먹을 때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모두 다 볼 수 있어서 좋지 않았나요? 보통 달콤한 맛이 나서 먹지만 달콤한 재료를 쓰지 않고 토마토나 치즈, 햄, 베이컨, 달걀과 채소 등을 필링으로 사용한 식사용 타르트는 키슈 또는 키슈라 부릅니다. 프랑스에는 버섯을 넣고 구운 키슈가 존재하는데요. 지역별로 다양한 키슈 레시피가 존재하며 속재료의 기본이 되는 달걀과 크림, 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먹는 키슈라니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10cm의 고백.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니야.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널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상처 입은 날들이 더 많아. 모두가 즐거운 한때에도 나는 늘 그곳에 없어. 정말 미안한 일을 한 걸까. 나쁘진 않았었지만 친구인 채였다면 오히려 즐거웠을 것만 같아.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도 한국에서도 퀴슈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이마트로 달려가 피코크 브랜드를 찾아 멕시칸식 퀴슈를 구매하면 되는데요. 포장지에 그려진 모양을 보면 평소에 먹는 피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먹던 피자처럼 생각하고 시키지 않은 상태로 한 입 왕 무는 순간 뜨거운 토핑에 입안이 데일 수 있으니 꼭 조심해서 드세요. 하지만 집에서 직접 만들어보고 싶으시다고요? 여기 꿈빛 파티시엘이 꾸민 분이 계시네요. 그럼 야매 요리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변 편의점에 가서 다이제 같은 쿠키를 하나 사오도록 할게요. 하지만 초코 발린 다이제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에겐 어떠한 토핑도 들어가 있지 않은 쿠키 그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온 후 볼에 담아 쿠키를 빻은 후 버터를 적당히 녹여 함께 반죽해줍니다. 정확한 계량은 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야매 요리 시간이니까요. 반죽이 끝났다면 틀에 넣고 냉장고에 식혀 타르트의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기호대로 토핑만 얹어주면 우리만의 타르트 완성인데요. 어쩌면 정말 맛있는 조합을 발견하여 세상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센스를 믿는 걸로 하고 그런 의미로 오늘 집 가는 도중 다이제와 버터 하나씩 사가시는 거 어떤가요? 스키니 브라운의 풀리지 않는 고민. 울음소리 끝에 슬픔이 보이는데 이 새벽의 늪에 빠진 나의 곁에서 같이 울어줄래. 마지막 이란 너의 그자 이런 말로 끝나 우리 영화의 결말 나는 믿지 못해 나는 믿지 못해 yeah. 마지막 이런 너의 그 말 속에 담지 못한 아름답고 따뜻한 미소를 잊지 못해 네 손을 놓지 못해 yeah. It's 3 AM in the morning 불리지 않는 나의 고민 선명히 들리는 너의 목소리 너 없이 아무 의미 없는 이 거리 It's 3 AM in the morning 불리지 않는 나의 고민 선명히 들리는 너의 목소리 너 없이 아무 의미 없는 이 거리 널 버려두지 말라고 진심을 다해 말해도 아마 너에겐 하나도 닿지 않나 봐 울부짖는 이 말이 넌 가던 길 갈 테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또 아닐 테니까 정확한 반대편 넌 거기 머물 테니까 전부 이겨내보려들 때마다 버겁다 나 얼마 못 버틸 걸 알아 Babe please one more night 원래 없던 사람 치는 방법까진 아직 몰라 시간이 설명까진 해주진 못하자 기껏해야 지나갈 뿐인데 뭘 언제까지 거래 남아 의미 없는 계절을 몇 번 더 보내야 하나 자기 하나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있었어 다시 나를 밝아오지 마 Yeah it's 3 AM in the morning 불리지 않는 나의 고민 선명히 들리는 너의 목소리 너 없이 아무 의미 없는 이 거리 Yeah it's 3 AM in the morning 똑같은데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자꾸 공허한 걸까 난너 하나 없을 뿐인데 내 삶이 망가지는 게 선명히 느껴지는 듯해 이 새벽에 기댈 곳 하나 없네 텅 빈 밤거리를 혼자 걷다 보면 자꾸만 그려지는 너의 모습에 난 조금씩 부서지고 있어 분명히 들리는 너의 목소리 그 없이 아무 의미 없는 이거 여러분은 타르트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저는 홍콩이나 마카오 여행을 가면 무조건 먹어봐야 한다는 에그타르트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사실 에그타르트의 원조는 포르투갈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르투갈에 가보면 에그타르트 가게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중 원조 에그타르트는 단 한 집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음식이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너도 나도 원조라는 이름을 단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포르투갈의 벨렘빵집은 다르죠. 이곳은 자타공인 에그타르트의 원조 집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리스본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자랑거리가 된 벨렘빵집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아요. 벨렘빵집에 들어선 순간 벽면 타일에는 1837이라고 적힌 숫자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설립 연도인데요. 무려 5대째 대를 이어 운영되고 있는 곳이죠. 수많은 인파를 뚫고 판매대 쪽으로 가보니 정신없이 에그타르트를 포장하고 있는 직원들의 손놀림이 보였는데요. 다른 메뉴는 뭐가 있을까? 보던 중 발견한 사실. 메뉴는 오직 하나, 에그타르트 뿐이었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가볼까요? 다를 것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어릴 적 그림 속 지코의 사람 어른이 된 난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한평생이 오늘까지면 발길을 돌릴 곳이 있나요 멋쩍 다른 이유로 밀어도 사랑해란 말을 oh, oh. 너에게 건네줘 right now 고개 자꾸 떨구게 돼 요즘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 게 언젠지 흐릿해진 세상은 먼지투성이네 나 같은 사람들이 발버둥 쳤기 때문에 yeah. We always say 나중에 그 나중에를 위해 건너뛴 생일을 빼면 여태 난 10대 철들수록 부쩍 상상이 두려워 미끄럼틀도 서서히 비탈길로 보여 낯선 친절은 의심다 뻔한 위로가 더 기운 빠져 화기애애한 대화창 속 넌 정말 웃고 있을까 거리낌 없이 아무 데나 걷긴 피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곳에서 태어날 때 난 늙어갈 때 움츠린 채 사는 우리 다를 것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어릴 적 그림 속 어른이 된 난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한평생이 오늘까지면 발길을 돌릴 곳이 있나요 먼저 다른 이유로 밀어도 사랑해란 말을 oh, oh, 너에게 건네줘 right now 조심해 시간에 무섭게 속력을 낼 거야 넘어지지 않게 서로 손잡이 그대어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실망밖에 없어 터질 듯 쌓여버린 이야기보다를 풀어 삶은 교묘한 장난을 안 멈춰 너가 공짜로 생명을 얻은 날부터 우선시대는 뭔가에는 묻혀있지 행복은 화려한 꽃밭에서 찾는 잎클로버 나쁜 마음 시를 들킬까 너나 할 것 없이 눈치 봐 걱정 맞춰 부족해도 누군가 인간다움을 느껴 남의 눈에 좋은 사람이기 전에 나 자신한테 먼저 화해를 청해 어렵단 거 모두가 알아 이번이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다를 거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어릴 적 그림 속 어른이 된 난 하루에 이 3만 개의 에그타르트가 팔리는 이곳은 빵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반죽을 만드는 사람들, 반죽을 특에 놓고 펴는 사람들, 반죽 안에 크림을 채우는 사람들, 오븐에 타르트를 넣는 사람들로 확실한 분업을 통해 에그타르트를 제조 중이었습니다. 에그타르트의 비법은 제조하고 있는 분들조차 모른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단 3명만 이를 안다고 합니다. 역시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비법을 귀중하게 대해야만 그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이제 직접 먹어봐야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원조 맛집인지 알 수 있겠죠? 커피 한 잔을 시킨 후 같이 먹어봅시다. 동그랗고 작은 에그타르트에 겉은 바싹 익어 그을려졌다 싶을 정도의 색을 띠고 있네요. 겉바속촉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 비치된 설탕과 시나몬 가루를 곁들여 한입 베어무니 파사삭 하고 빵이 부서지네요. 에그타르트를 시나몬 가루와 곁들여 먹을 생각은 못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빵이 부서지자 속에서 나오는 촉촉한 커스터드 크림은 얇은 페이스트리의 바삭한 식감과 너무나도 잘 어우러지는 풍성한 맛이네요.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자면 담백하면서 깔끔한 맛입니다. 빛을 쏟는 sky, yeah, yeah, yeah, yeah, yeah. 그 아래선 I, yeah, yeah, yeah, yeah, yeah. 태연의 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yeah. 미운 우리와 백조 또 날기 전에 나비 사람들은 몰라 너의 날개를 못 봐 지금 아는 세계라는 건 잔인할지도 몰라 But strong girl you know you were born to fly 네가 흘리는 무 네가 느낀 고통은 다 더 높이 날아보는 나를 위한 준비뿐 Butterfly everybody's gonna see it soon 빛을 쏟는 sky . 그래서 오늘의 여섯 번째 빵, 타르트를 함께 구워봤습니다. 타르트는 어떻게 토핑하는지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변화하여 정말 매력적인 페이스트리 같아요. 주변에서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본 호불호가 제일 갈리지 않는 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타르트 좋아하시나요? 저는 집 가는 길에 타르트 하나 사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빵 굽는 PD 안혜지 기술의 빵순이 박지연, 저는 제빵사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